H UBS. Band 음악이 세상을 구한다. Band Aid. 안녕하세요. 여기는 밴드 음악이 세상을 구한다는 일념 아래 한국 밴드 씬의 새로운 부흥기가 오길 응원하는 밴드 구조대, 밴드에이드입니다. 저희 밴드에이드는 매주 월요일 점심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여러분의 귀를 책임져 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쌀쌀하죠. 게다가 이따금씩 비도 오고요. 수능 때만 되면 날씨가 딱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능 날씨가 찾아온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끝나가는 가을과 함께 끝에 가까워지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저희 밴드에이드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무려 두어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 끝까지 좋은 밴드와 좋은 음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에 맞게 코시린 겨울에 어울리는 밴드를 준비했는데요. 촉촉하지만 눅눅하지 않은 보컬과 시원하지만 인간적인 따스함을 간직한 기타 소리로 노래하는 밴드,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해서웨이의 까만 밤. 부산에서 올라와 부산을 넘어 홍대 인디씬까지 핫하게 달구고 있는 오늘의 밴드는 해서웨이입니다. 해서웨이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디팝 밴드인데요. 무려 2020년 1월 1일에 결성된 따끈따끈한 밴드랍니다. R&B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도니 해서웨이에서 이름을 따 밴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해서웨이는 음악이 하고 싶었던 사람, 밴드가 하고 싶었던 사람, 밴드 할 생각이 없던 사람이 모여 만들어진 밴드랍니다. 우선 드럼의 세요와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키위가 해서웨이가 아닌 다른 밴드의 멤버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큰 주목도 받지 못해서 좋지 않게 밴드가 정리되었어요. 드럼의 세요는 당시를 회상하며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았다고 해요. 보컬과 기타의 키위는 밴드가 하고 싶었지만 한국에서 밴드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편 베이스와 보컬의 특민은 졸업 공연을 위해 같은 고등학교 선배인 프론트맨 키위에게 베이스를 배웠는데요. 처음 배우는데도 곧잘 치는 특민을 보고 인재풀이 좁은 부산에서 꼭 잡아야 할 인재라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둘이었던 밴드에 특민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사실 특민은 졸업 공연도 친구들이 그냥 하자고 해서 했던 거고 밴드도 딱히 관심이 없었대요. 원래 노래도 잘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시골에서 빵집 할 생각이었는데 멤버들이 계속 같이 하자고 해서 어쩌다 같이 음악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보컬과 기타의 키위, 드럼의 세요, 보컬과 베이스 특민이 얼레벌레 모여 지금은 홍대를 뜨겁게 달구는 밴드 해서웨이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해서웨이의 샛별. 지겨워 네가 나를 찾는 것도 힘겨워 이제 너를 보는 것도 이제 그만했으면 충분한 걸 즐거워 이제 내가 중요한 걸 움직여 네 자리는 이제 없는 걸 이제 그만했으면 충분한 걸 저기자 새별 너머로 I don't care about you really my dear You told me just stop But I cannot Keep growing one step Oh I can't write up baby I will be the stop But you can't 2020년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벌써 3년 전이지만 절대 잊기 어려운 코로나19가 창궐했었죠. 거리두기 때문에 공연계가 침체되어 있던 그해 해서웨이가 데뷔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멤버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줄 알았지만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린 곡 낙서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고향인 부산보다 서울 홍대에서 더 유명세를 타면서 팬데믹 시기임에도 매달 두 번씩 열었던 홍대 공연이 순식간에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무대 영상도 덩달아 화제가 되면서 핫한 루키 밴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제는 굳히기에 들어갈 시기죠. 그렇게 2023년 정규 앨범 에센셜을 발매했어요. 본질적인이라는 제목의 뜻처럼 공영시장 침체에도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새롭게 주목받는 이름으로 해서웨이가 자리 잡은 이유를 종합하는 작업물입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베이스 특민의 목소리도 더 길게 들어볼 수 있어요. 특민은 베이스만 치면 된다고 해서 합류하게 된 건데 자꾸 노래를 시키더니 이제는 키위와 함께 메인 보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곡들에는 키위와 특민이 번갈아가며 보컬 구성을 맡았다면 신보에서는 주고받는 둘의 하모니를 들어보실 수 있어요. 트랙 샛별에서는 리드미컬한 베이스와 귀여운 박수 소리를, 비밀과 바람에서는 기타 솔로 파트에 주목해서 듣다 보면 공연장 그리고 그 너머에서 해서웨이의 음악을 함께할 이들과의 화합을 꿈꾸게 만들죠. 서웨이의 비밀. 보통 인디밴드 하면 한때 젊은 예술인들을 성지로 통했던 홍대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신의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는데요. 2022년 세이수미, 거문잎들 같은 밴드의 활약으로 부산이 인디록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보수동 쿨러, 지소쿠리 클럽, 오늘의 밴드 해서웨이까지 보스턴 쿨러와 해서웨이가 의기투합해서 앨범 러브샌드를 발매하기도 했는데요. 작은 클럽에서 같이 공연을 하게 된 걸 계기로 두 밴드의 꿈과 소망, 사랑과 평화를 담아 앨범을 제작했다고 해요. 홍대 밴드 신에서는 누구보다 핫한 해서웨이지만 여러 해 밴드 활동을 하며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결국 믿을 건 서로뿐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점에서 해서웨이와 보스톤 쿨러가 비슷한 점을 많이 공유하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작업도 즐겁게 슬슬 풀려나갔다고 해요. 함께한 첫 공연도 너무 즐거웠고 이후에도 자연스레 밥도 먹고 공연 가는 길에 게임도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강렬하게 친해져 신곡 4개에 뮤직비디오도 4개나 만들었어요. 가족 사진처럼 찍은 앨범 커버처럼 러브샌더에서는 보스톤 쿨러와 해서웨이 두 밴드의 엄청난 합각 케미를 엿볼 수 있는데요. 특히 세 번째 트랙 러브 앤 피스에서는 제목과 곡의 메시지만큼이나 호방한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앨범으로 해서웨이는 부산 인디씬의 르네상스를 알리는 동시에 해서웨이를 비롯한 부산 밴드들의 융성으로 적어도 음악에서는 서울공화국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스톤 쿨러와 해서웨이의 러브 앤 피스. 락의 희노애락. 밴드 음악의 장르가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밴드 음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르가 바로 락이죠. 그래서 밴드에이드의 코너 락의 희노애락에서는 밴드 음악의 주요 장르인 락과 관련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990년대부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디밴드계의 성지는 바로 홍대였습니다. 지역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밴드들도 홍대 앞공연으로 인증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부산이 새로운 인디씬의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 흐름의 시작에는 세이수미가 있었습니다. 2012년 부산 광안리에서 보컬 최수미를 중심으로 결성된 세이수미는 좋은 음악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보란듯이 증명해냈는데요. 2집 앨범은 한국대중음악상에 올해 음반을 포함한 총 5개 부분에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내고 올해 모던락 앨범상과 노래 부문에서 2관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음악에는 국경이 없듯 세이수미에게도 국가의 경계란 없어요. 부산 출신 밴드이지만 영어로 노래하며 이제는 한국 인디씬을 넘어 세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밴드가 되었습니다. 아시아는 물론 영국과 북미를 넘나들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해서웨이 같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후배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제는 꼭 홍대에 가지 않고 부산에서 활동해도 전국급 밴드는 물론 세계적인 밴드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최근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밴드만 100팀이 훌쩍 넘을 정도예요. 세이수미의 위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세이수미의 Let It Begin. 송 야수들이 다가와 상처 입고 약해진 영혼의 향기를 따라다녀. 그래도 고개 들어. 내가 너의 꿈을 위해 싸워줄게. 네 삶을 지지할게. 사랑과 평화를 위해 모든 걸 할게. 힘들고 험난한 세상이지만 해서웨이는 여전히 사랑과 평화의 힘을 믿습니다. 비록 해서웨이의 가사 속 인물들은 때론 미숙하고 서툴지만 그 수줍음 나름대로의 알록달록한 사랑을 그려나가죠. 몽환적인 파스텔 톤 속 귓가를 어지럽히는 목소리부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구름의 조각들, 사각사각 스쳐가는 바람의 속삭임 같은 아름다운 심상들을 떠올리게 하는 연주까지. 오늘의 밴드는 해질녘의 아쉬움 같은 감추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미숙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대변인, 그리고 미숙하지만 다정한 우리들의 친구 해서웨이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밴드 음악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지금까지 디렉터 PD 권유나, 세션의 기술 백다연, 프론트 아나운서 지민주였습니다.